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하나 원하는 곳 함부로 가질 수 있나.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.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. 너와 이렇게 춤을 춘다. 걱정 쌓인 날들 언제나 다시 찾아오지만 욕심 하나 벗고 나니 기쁨의 꽃이 핀다. Hey!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.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. 너와 이렇게 춤을 춘다. 영인의 꽃짓음에도 부럽지 않다. 난 너만 있으면 된다. 슬픔도 미움도 모두 던졌다. 흔한 미련도 없다.